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빛바랜 옛날 사진 속의 꼬마. 언제나 까까머리에다가 까만 고무신, 그리고 러닝셔츠를 입지 않은 까만 맨살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고은, 조병화, 송기숙, 이문열, 윤정무, 김성동, 구상, 박경리. 이름만 들어도 문학의 향취가 피어나는 이 땅의 문인들이 만났습니다. 이른바 문인 열차라고 불리우는 경주행 열차 안에서인데요. 유신 시절 참여와 순수로 갈라진 이후 20여 년 만에 이릅니다. 김남주 시인은 이 만남을 이렇게 축하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다움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이 소명을 지니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기 위하여 한날 한시에 우리가 모인 것이로다. 그러고 보니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김영삼 대통령은 지금쯤 서울 하늘에 뜨는 달을 평양 하늘 아래서 바라보고 있었겠죠. 영화 분노의 주목 중에서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매일 밤 FM 영화 음악을 듣기 위해서 깨어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대구 수성구 범어 일동의 근영이 학생, 근영 학생 잘 들으셨어요? 지난번에 합숙훈련 가기 전에 제게 편지를 주신 전남 나주의 이수 씨. 합숙훈련 가서 후배들에게 좀 잘하라고 다독거리고 힘 북돋워 주려고 한 말이 그만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 마음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후배 선정아, 보경아, 미안하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선배가 되겠다.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정말 대학교 한 2, 3학년 때 선배들, MT나 합숙 가서 꼭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방향 잘못 잡아가지고 마음을 건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다 있죠. 그러면서 더 친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 씨 지금 듣고 계십니까? 자, 두 분께 어떤 곡을 띄워드릴까요? 대전 서구 삼천동에서 이종찬 학생이 친구 영욱이에게 띄워주고 싶다고 한 곡, 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화 애니 중에서 Tomorrow, 영화 중에서는 그 꼬마가 아주 귀엽게 불렀죠. 오늘은 패트리샤 페이가 부릅니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a sharp day when the heat of a rolling wind can't be turned away. An enchanted moment, and it sees me through. It's enough for this restless warrior just to be with you. An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It is where we are. It's enough for this wide-eyed wanderer that we got this far. It's enough to make kings and vagabonds believe the very best. 광주 북구 연제동에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적어주신 정현진 학생, 그리고 전주 인후 일가의 진양 씨,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박혜정 양,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이윤경 씨,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동생의 14번째 생일을 축하해 오신 김동욱 씨, 서울 서대문구 남과사 2동의 홍창조 씨, 그리고 대구 대봉일동의 장현정 씨, 하이텔의 송대기 씨, 정재성 씨, 안계혁 씨, 임현우 씨, 이렇게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죠. 라이언 킹의 주제가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엘튼 존의 노래였습니다. 엘튼 존은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들을 다 작곡을 했죠. 작사는 팀 라이스가 맡았고요. 자, 엘튼 존 70년에 6월 송의 히트로 팝계에 나타났는데요. 지금까지 한 25년간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슈퍼스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두 편의 영화에서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들으신 그 라이언 킹, 또 최근에 개봉된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서도 그의 노래가 삽입되어 있죠. 오늘은 그래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엘튼 존에 대해서 그의 음악이 삽입된 영화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로 47살이죠. 중년의 나이인데요. 영국의 미들섹스 지방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다루어서 64년도에 학교를 떠나서는 뮤지션을 꿈꾸게 됩니다. 당시 엘튼 존은 선술집 같은 데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생활했는데요. 그 한편으로는 미국 소울 가수인 패티 라벨, 빌리 스튜어트의 공연에 백보컬도 담당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개봉하고 있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도 그의 음악이 삽입되어 있다고요. 그의 노래가 이 영화에서는 두 곡이 삽입되어 있어요. Chapel of Love를 아주 새롭게 편곡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Crocodile Rock인데요. 72년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던 곡입니다. Crocodile Rock, 엘튼 존의 첫 번째 넘버원 히트곡이기도 한데요. 이 곡 띄워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생일을 맞은 중마고우가 제 목소리로 축하를 받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친구 이름은 안 적어주셨나요, 정작?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박종현 씨, 친구분 누군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 곡 좀 귀에 익은 곡이었죠? Four Weddings and a Funeral.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중에 삽입된 엘튼 존의 72년도 히트곡 크로커다일 락이었습니다. 엘튼 존은 작사가인 머니 토핀을 만난 후부터 아주 히트곡을 많이 발표해요. 주옥 같은 곡들을 발표하는데요. 이들은 굉장히 명콤비였죠. 머니 토핀과 엘튼 존. 그래서 한때 동성 연애자로 소문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78년도에 불화로 잠시 헤어졌다가 82년도에 재결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만든 73년도에 함께 만든 곡이 영화에도 쓰였습니다. 앨런 버스틴과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주연하고 마틴 스콜세스가 감독한 74년도 영화 Alice Doesn't Live Here Anymore. 앨리스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행복과 자아를 찾아 나선 한 여인의 여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여기에 엘튼 존의 73년도 히트곡 다니엘이 아주 서글프게 쓰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여주인공인 앨런 버스틴이 짐을 꾸려 떠날 때 차 안에서 듣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다니엘 들어보죠. Thank you. Alice Doesn't Live Here Anymore 중에서 다니엘이었습니다. 엘튼 존이 작곡하고 머니 토핀이 작사했는데요. 73년도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2위를 기록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특히 국내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아주 가사가 슬픈데다가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우리 정세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틀즈 이후 팝음악계에 나타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들의 등장인데요. 엘튼 존 역시 60년대 후반에 나타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73년에 엘튼 존은 인기 여사를 쭉 몰아서 73년 자신의 레코드사인 Rocket Records를 설립했습니다. 또 엘튼 존은 초기에 영화음악을 작곡했던 적이 있어요. 71년도에 그 당시 젊은이들의 사랑을 그린 영화 프렌즈인데요. 이 영화 프렌즈는 아쉽게도 영화가 실패하는 바람에 영화음악도 함께 사장돼 버렸죠. 그래서 엘튼 존이 만든 이 프렌즈는 엘튼 존 팬들이라면 꼭 구하고 싶어하는 희귀 음반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영화음악은 영화와 함께 사장돼 버렸지만 이 사운드 트랙에는 주제곡 프렌즈와 미셸 송 같은 명곡들이 담겨있죠. 자, 그 곡 한번 들어보죠. 미셸 송 띄워드립니다. the skies grew heavy. So take my hand in your hand. Say it's great to be alive. No one's going to find us, no matter how they try. No one's going to find us. It's wonderful, so wild beneath the sky. The wild beneath the sky. 친구 혜진이의 18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대덕고등학교 2학년 4반 친구들 모두와 함께 듣고 싶어요 하면서 대전에서 이련양 고이련 씨가, 아 맞아요. 양이네요. 고이련 학생이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미셸 송 잘 들으셨어요. 영화 프렌즈 중에서 엘튼 존의 음성이었습니다. 엘튼 존은 비틀즈의 존 레논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답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존 레논의 마지막 콘서트가 된 매디슨 스퀘어 가든의 콘서트에 출연해서 그를 후원하기도 했고요. 또 존 레논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Empty Garden이라는 노래도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도 엘튼 존은 존 레논이 작곡한 곡으로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Lucy in the Sky with Diamond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76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 All This and World War II에 삽입됐는데요. 이 영화는 2차 대전에 관한 자료 필름을 모아서 만든 영화죠.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모두 비틀즈의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영화에서 비틀즈가 직접 부른 노래는 하나도 없고 모두 다른 가수들이 부른 비틀즈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헤이즈우드 같은 경우는 The Brothers Johnson의 노래로 삽입되어 있고요. Yesterday는 David Essex, 그리고 Get Back은 Rod Stewart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Lucy in the Sky with Diamond는 엘튼 존의 노래로 삽입되어 있고요. 자, 영화 All This and World War II 중에서 Lucy in the Sky with Diamond, 엘튼 존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Quite slowly, a girl with kaleidoscope eyes. Show up in flowers of yellow and green, towering over your head. Look for the girl. Rocking horse fever, even marshmallow pie. Everyone smiles as you drift past the flowers that grow so incredibly high. 광주 서구 상무이동의 김만영 학생, 좀 시원한 목소리라고 생각됐습니까? Lucy in the Sky with Diamond, All This and World War II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노래는 존 레논이 아들의 그림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작곡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 노래가 한때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대요. 왜냐면 환각제인 LSD를 노래했다고 해서 그렇답니다. 여하튼 엘튼 존과 존 레논의 깊은 인연을 보여주는 노래였어요. 엘튼 존은 영화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죠. 탐이라는 영화인데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그룹 더 후가 69년에 락 오페라 탐이를 만든 적이 있었죠. 그야말로 락 음악사의 이정표로 남는 그런 작품인데 이 타미를 75년에 켄 러셀 감독이 영화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엘튼 존이 출연을 한 거죠. 이 영화에는 더 후 외에도 에릭 클랩턴, 티나 터너 같은 슈퍼스타들이 출연했는데요. 엘튼 존은 이 영화에서 핀볼의 제왕으로 등장했죠.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더 후의 히트곡인 핀볼 위저드를 불렀습니다. 그 곡 들어보죠. 영화 타미 중에서 엘튼 존이 부릅니다. 핀볼 위저드. 좀 길었죠? 핀볼 위저드, 핀볼의 제왕, 영화 타미, 락오페라죠? 타미 중에서 엘튼 존의 음성이었습니다. 엘튼 존은요, 참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돈이 되는 취미예요. 안경, 모자, 그리고 자동차를 수집하는 건 그런 취미인데요. 수집해도 정말 병적으로 수집하는 수집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콘서트에 매번 색다른 안경과 모자를 쓰고 나오는데요. 그의 집안에는 그래서 수천 종의 모자, 수천 종의 안경이 가득가득 쌓아져 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저택에는 옛날 자동차 모델들을 차례로 수집해서 진열시켜 놓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87년에는 호주 공연을 하러 가서 30년대의 증기기관차까지 구입했답니다. 돈이 참 많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는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 출신답게 축구 클럽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몇 년 전부터 고민이 생겨서 그 고민이라는 것이 바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라고 하는데요. 머리카락을 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자, 영화 Lethal Weapon 3에서도 우리가 엘튼 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에릭 클랩톤과 엘튼 존이 함께 부르죠. 서울 서초구 반포의 일동의 문준현 학생 듣고 계십니까? 이 노래 들어보세요. Runaway Train. 에릭 클랩톤과 엘튼 존이 부르는 Runaway Train, Let's Have a Fun 3 중에서 음악 듣고 계시는데요. 비 오는 날, 그 모두 있는 날 편지 쓸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생각나지 않은 걸 보니까 아직 여자친구 없는 모양이에요. 대구동구 효목이동의 성기혁 씨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마이걸 중에서 템테이션의 마이걸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서울 송파구 잠실 사동의 장진희 씨, 사랑하는 친구 두희와 함께 들어주세요. 편한 밤 되십시오.